지워줄게요. 너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.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.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